우리나라의 함경남도에서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미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살인만행을 폭로하는 수백 발의 각종 폭발물들이 올해에 들어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락원군, 수동구, 장진군, 신포시, 호천군, 단천시의 나무심기 현장, 살림집 터밭들, 포구의 모래 밑 둥지에서 미제 공중비적들이 마구 뿌린 250kg, 100kg, 50kg짜리 폭탄과 포탄, 수류탄, 총탄들이 발견됐습니다. 6월에도 함흥시 내일구 염소인공불판에서 미제의 야수정 만행을 폭로하는 수십 발의 포탄과 100여 발의 총탄들이 발견됐습니다.